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남포시 군중대회가 9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되고 일꾼들과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지식인 대표들의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 높이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해 총매진, 총돌격할 때 대한 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올해의 전민 총돌격전에서 세인을 돌려오는 영웅 신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 사이에 빛나게 아로 새겨질 말리마 선구자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